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고 묵상하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탔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다행히 헤엄을 치고 여러 가지 물건에 의지하여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217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육지에 도착하게 된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었던 여정 한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8장 말씀 1절에 보면 그들이 육지에 안착하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이 멜리데라고 번역된 말은 오늘날로 보면 말타라고 하는 섬이라고 합니다. 예,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고 날이 어느 정도 밝아올 때 원주민들이 이 죄수와 백부장과 사공들과 상인들을 예, 영접해 주었습니다. 아마 음식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불을 피워 주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요 나무 한 묶음을 묶어 가지고 그 불에다 집어넣는데 갑자기 차갑고 폭풍우 가운데 막 축축한 곳에 있다가 불이 피어오르니까 예, 그 나무 더미 안에 있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큰 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지만 원주민들이 보았을 때 그것은 독사였고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이 말타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 독사가 누군가를 무는 것들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벌하는 정의의 심판과 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바울이라는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죄와 같이 큰 죄를 범한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바다에서도 벌하시려고 했고 그가 그곳에선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정의의 신이 그 손을 독사를 통해 물게 하고 그를 죽게 하나 보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쓰러지지도 않고 손이 붙지도 않으니까 이번에는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이다 라고 치켜세우게 되어집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마 추장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근처 토지 안에 그들이 머물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이 추장이 자신의 영지 한쪽에다가 그들이 쉴 수 있는 217명이면 꽤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난민과 같이 쉴 수 있는 곳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쉬게 했다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보블리오의 부친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났더니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나아오고요. 고침을 받고 나중에 갈 때는 사도 바울이 예의를 사람들이 다 차려가지고 대접을 받게 되어지고 또 쓸 것을 배에다가 다 채워가지고 우리 27장 말씀해 봤을 때 그들이 살기 위해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다 바다에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타라는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다 얻어서 이제 다시 석 달간의 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후에 보면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죄수의 신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7장과 28장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순간순간 급변하는 급작스러운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예. 순풍을 만나서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또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어렵고 두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오늘 28장 말씀해 보면 말타라는 섬에 가서 환영을 받았다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독사에 손이 물리는 역사가 있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도리어 자신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집중하게 되어지고요. 그를 높이게 되어지고요. 또 포블리오라는 사람의 영지 안에 어떻게 보면은 난민과 같이 처하게 되어지는데 마침 그곳에 추장의 아버지가 병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흔히 고대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포블리오의 부친이 병들고 누워있는 것들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게 되면서 아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졌을 거고요. 또 섬 안에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에 보면 이 말타라는 섬 안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사도 바울의 이 방문이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이 섬 한쪽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들을 경험케 한 것일 거예요. 중국의 한 변방에 말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살았던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가 애지중지하고 한 마리밖에 없었던 말이 집을 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말이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슬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이 여자친구 앞말 하나를 또 같이 끌고 왔어요. 너무너무 또 기쁜 일이죠. 없어졌었는데 두 배로 기쁨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 농부의 손주가 청년이었는데 청소년에서 청년이었는데 말을 타고 기뻐하면서 막 동네를 달려다니다가 말에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저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마을의 젊은이들이 징병되어 갈 때에 이 농부의 손주는 다리를 절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는 농부의 입장에서 봤을 땐 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변방의 말이라고 하는 세옹지마라는 말이에요. 세옹지마라는 말의 뜻은 그래서 인간사 기쁨과 슬픔이 막 겹쳐서 온다는 거예요. 기쁜 일 같은 것들이 때로는 지나보면 슬픈 일로 변화되고요. 슬픈 일인 줄 알았던 일이 기쁜 일이 되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일일이하지 않는데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이 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게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진짜 세옹지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풍을 만나서 기뻐했는데 순풍 뒤에는 더 순풍은 없어요 여러분. 좋은 날 뒤에는 더 좋은 날이 오면 참 좋은데 그래서 더 좋은 날 다음에는 더 좋은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좋은 날 뒤에는 때로는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엄습해 올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구조되고 영접받고 기쁜 날이 올 것 같은데 독사에 손이 물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의 부친이 병든 일 같은 일들이 생기지만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이 오늘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먼저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앞에 세옹지마의 말처럼 일일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명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풍랑이 일었을 때에도 독사가 손에 물렸을 때에도 또 포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누워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 왜 이렇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왜 또 이렇게 험한 일이 생기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기도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환란의 그 순간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권하여 먹을 것들을 주고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며 평안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손에 뱀이 물린 사건 이후에도 그는 기다리지 않고 자기를 신이라 부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를 삼았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질과 열병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는 기도할 기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를 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인 것입니다. 단지 어떤 일이 왔을 때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지, 편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낭망되는 일인지만을 바라보면서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그냥 정신없이 훔청망청대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예측 못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얼마나 큰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오나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더 금방 실망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며 절망하고 주저앉아 우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것이고 힘들고 예측 못한 어려운 날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슬퍼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끝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이야기하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날은 찰스 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어진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감옥에서 재판받는 중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걸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 27장에도 보면 그날 껌껌하고 어둡고 별도 없고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다 꺾어져 버린 그날 밤 사도 바울은 옆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고난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쁜 날과 공고한 날을 겸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기쁜 날, 슬픈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겸하여 주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은 고난의 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평안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말씀해 보면은 27장 후반부에 보면 온 섬에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마지막 애찬을 나눠요. 떡을 떼며 식사했다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축사하고 떡을 뗐다는 얘기는 단지 식사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배하며 성찬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217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28장 1절부터 10절의 역사를 보면 이 말타라는 섬, 아마 원주민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들로 보아서 이곳에는 고립되고 외부 사람들과는 많이 접촉하지 않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문화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사도 바울을 이 섬에도 보내주시고 바울이 이곳을 떠나갈 때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복음을 듣는 역사를 경험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와 사명이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을 따라 사는 인생의 피해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따라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저앉아서 내가 어쩌다 이런 남편 만나서 이런 아내 만나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와서 내가 어쩌다 이런 교회를 와서 여러분 이거는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날이 왔을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주시고 사명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남편에게 복음 전해야지. 내가 이런 아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이 이 미러키 땅에 나를 오게 하셨으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과 같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문득 예전에 여의도 침례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한국에 보면 여러분 그 전라도 쪽에 임실이라는 시골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실은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가보지 못할 정도로 시골이었던 곳인 것 같아요. 정말 시골이고요. 뭐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곳. 지금도 별 볼 일 없지만 예전에는 더 별 볼 일 없는 곳인데 이곳이 좀 신기하게 피자가 유명해요. 한국에서요, 여러분. 뭐 무슨 우리 태능 수원 갈비 뭐 이런 이야기처럼 부산 밀면 이런 것처럼 임실 피자가 유명합니다. 임실 치즈도 유명하고요. 이상하잖아요. 시골에 그냥 전라도 한 시골에 피자와 치즈가 왜 유명할까? 안 어울리게. 근데 어느 날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 임실의 피자와 치즈가 유명한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한 그 당시에 70이 넘으신 할머님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80이 훨씬 넘으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사실은 우리 집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자기 집이 임실의 아주 유지집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유지집인데 자기의 할머니 때에 작은 할머니 새댁이 하나 시집을 왔는데 예, 이 유지의 집에 시집이 왔으니까 그때는 임실의 유지면은 진짜 왕처럼 살아가는 임실 안에서는 그런데 시집을 왔는데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시에 마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무당들을 집에다 아예 갖다 놓고 구슬하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다 무당이 시켜갖고 금줄을 치게 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병이 낫지 않아요. 새로 시집온 새댁이 막 귀신에 걸려서 밤만 되면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막 자해가 되어져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외국인이 그 당시에 아주 옛날인데 외국인이 예, 말을 타고 그것도 여자가 임실이라는 마을까지 온 거예요. 예, 누구냐면 선교사님이 도착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예, 선교사님이 봤더니 온 마을에 금줄이 다 쳐져 있어요. 막 이상한 우상 숭배하듯이. 그러고선 이상해갖고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제일 중요한 어르신 집에 새댁이 막내 며느리 새댁이 왔는데 그렇게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다 얘기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이 새댁 병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 마을에 있는 금줄 다 치워버리십시오.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무당도 나가게 하십시오. 나가게 하고 병을 낫게 해준다니까. 그리고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그 며느리의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예, 병이 깨끗하게 나아진 거예요.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리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런 조그만 마을에 얼마나 이 일이 기적 같은 일에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해서 봤겠어요. 그리고 이 마을의 유지와 같았던 어르신들이 이 일을 보고 얼마나 기뻐요. 뭐라도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그거는 뭐 일도 아니니까 다. 제 얘기를 좀 듣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그 당시에 그 시기로 외국 사람이 온 것도 신기한데, 그것도 여자가 외국 사람이 와서, 그것도 한국말로 무슨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귀 기울어드려요. 그러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이 마을의 임실, 마을의 영주와 같았던 이 어르신이 제일 먼저 복음에 엎드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봤잖아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무당도 쫓아내지 못하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곳에서 그냥 그 선교사님이 묵으시는 집이 뭐가 됐겠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님을 이제 하나님 모시듯이 모시는 거죠. 목사님이신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불편한 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 먹는, 뭐 선교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 저희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치즈랑 피자가 먹고 싶은 거. 그래서 치즈와 피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선교사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염소젖을 가지고 처음에 치즈를 만들고요. 그리고 피자를 만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제일 먼저 그 시골에 치즈가 만들어지고 피자가 만들어. 근데 여러분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겠어요? 목사님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치즈를 만들고 더 좋은 치즈를 만들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임실의 치즈와 피자가 유명하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것이 자기 작은 할머니 때,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가 시집을 왔을 때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그냥 막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한마 집에 귀신들 며느리가 시집 온 거 기쁜 일인데, 그 며느리가 귀신 들린 거 참 슬픈 일이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애를 쓰고 달려들어도 고칠 수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참 괴로운 일이죠. 선교사님 입장에서 시골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더 재수 없는 곳에 왔나? 귀신 들린 곳에 왔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이 드러내는 길들을 열고요. 그곳이요, 그 조그만 마을이 한국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풍랑이는 깜깜한 한밤중에 찾아오다. 넌 또 내가 간신히 구조받은 것 같은 곳에서 독사의 손이 물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지던, 나를 또 대접해주는 사람의 가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단지 인생을 운명처럼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내일 모레가 우리가 이틀 동안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요.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이 아마 끝나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교회를 통해 베드로와 사도바울과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땅끝까지 로마까지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넘어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 이 미국 땅 미러키 땅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전히 쓰여지고 있고 우리는 그 위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2주 뒤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일날 사도행전 설교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말씀이 미완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린 결말. 이야기가 처음은 뭔가 대단하게 시작되는데 마지막은 이게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뭐 재판도 받고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구금당한 상태로 복음을 전하고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뭔가 계속돼야 될 것 같은 상태로 끝나요. 많은 학자들은 누가가 일부러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어떤 소사건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열어놓으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해 가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새벽 예배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